준수 right here 찬성 And this is tech And we're 2PM And we're never going down 몸에 상처가 하나 둘 늘어나 가슴에 두려움은 자꾸 자라나 이제 눈앞에 고지는 보이는데 체력은 조금씩 점점 바닥이 나 이루 꽉 뚫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무너 지수는 없지 나를 물어 듣더도 나를 웃어 수많은 상처들 가슴 속에 그냥 묻어 가자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아무리 찔러도 두코 들어오지 못해 상처를 내도 나를 절대 죽이지 못해 그래